난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난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난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난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너무 좋아 자 내 말 잘 들어 난 네가 좋아 너의 아담한 키와 작고 똑똑한 코와 앵글 같은 그 입술 아무런 기술도 없이 내 입술에 그냥 갖다 대고 있어 내 얼마나 예쁜지 몰라 너무 달콤해서 할 때마다 깜짝 놀라 그런데 왜 계속 너는 네가 특별하다는 걸 몰라 어떤 여자를 데려와도 난 너를 골라 넌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하게 빛나 밤하늘의 달처럼 눈도 작고 코도 작고 날씬하지도 않다 통통하고 키도 작고 다른 여자들 너무 예쁜데 왜 네가 좋아 그런 걱정 그만해 날 믿고 딱 마음에 넣어와 너를 가는 여자들과는 달라 요즘 같이 이렇게 날라 네가 많은 세상에 넌 달라지도 않는 시원한 냉수 목 말라 네가 없으면 나는 갈라지는 땅같이 메말라 네가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 나는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하게 빛나 밤하늘의 달처럼 빈대 꽃처럼 넌 평범한 것 같지만 특별하다니까 아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보석처럼 아무리 예쁜 배우보다도 날씬한 모델보다도 내 맑은 너의 그 미소가 나는 좋아 보다도 그 어떤 여자보다도 내겐 네가 제일 예뻐 내 말 믿어 누가 뭐라 해도 Let's break it down now 너는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하게 빛나 밤하늘의 달처럼 그래 빈들 꽃처럼 너는 평범한 것 같지만 특별하다 너무 좋아